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.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. 내가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.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. 너무 착한 너네 넌 그대로인데. Oh, I don't know, I don'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. 이토록 사랑했는데 난 여기 있는데. Oh, I don't know 이제 날 찾고 싶어. Baby I'm sorry 너와 있었던 I'm lonely. 사랑하긴 내가 부족한 것과 이라 못난 날 용서해. I'm sorry 이게 너와 나의 story. 사랑이란 내게 과분한 것과 네 곁에 있어도 baby I'm so lonely, lonely, lonely, lonely, lonely. Baby I'm so lonely. Oh, 난 준비했나 봐 이별을.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사랑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운지. 너무 착한 너네 넌 그대로인데. Oh, I don't know, I don'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. 그토록 사랑했는데 넌 여기 있는데. Oh, baby I'm sorry 너와 있었던 I'm lonely. 사랑하긴 내가 부족한 것과 이란 못난 나 용서해. I'm sorry 이게 너와 나의 story. 사랑이란 내게 과분한 것과 네 곁에 있어도 baby I'm so lonely, lonely, lonely.